나의 육회 상태 풍태 밝은 날들이 많았으면은 나는 좋겠네. 우리 모두 가슴속에 기쁨 희망 사랑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은 나는 좋겠네. 이왕에 사는 거 웃으며 사는 게 좋지. 어차피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게 좋지. 그까짓 것 걱정 그까짓 것 고민 다 그냥 던져버리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거야. 유쾌하게 살자 상쾌하게 살자 통쾌하게 살자고 우리 모두 가슴속에 기쁨 희망 사랑